둘씩 버려가며 홀로 서길 하고 있지만 이미 다쳐진 내 마음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. 버리고 죽였던 또다시 쌓여가는 긴 추억에 시간의 그 언덕길을 벗어나면 또 밀려드는 사랑의 아픔에 쓰러지는 미련한 날 보며 지난 사랑은 냉정하게 미소만 짓네. 추억.